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비디오 아티스트인 백남준 씨는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크게 출세했다고 생각한다. 셀러리맨 생활은 도저히 못할 성격이었는데 그 성격대로 셀러리맨 아닌 자유직업을 갖게 된 것, 그것만으로도 어쨌든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니 뭐니 뭐 그런 찬사는 둘째치고요. 자, 이제 졸업하시는 분들, 또 앞으로 언젠가는 졸업을 하실 분들 모두 이렇게 자기가 살고 싶은 방식대로 일을 선택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면서 아주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이텔의 김원현 씨, 훈련소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있을 동생 기현이의 빛나는 머리를 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영화 지옥의 묵시록 중에서 Satisfaction, Rolling Stones의 음성으로 띄워드렸어요. 자, 이 곡은 제가 최근에 본 비디오 줄리아 로버츠의 Satisfaction에도 나왔는데요. 거기서는 젊은 여학생들이 그 밴드를 구성해가지고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거기 나오는 대사 중에서 아주 인상 깊은 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졸업식에서 송사를 하면서 한 여학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서 세상이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가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지금 이 독재적이고 모순에 찌들은 사회에 길들여진 무감각해지는 우리 선배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무엇이 있으랴. 그 순간 졸업식장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던 학생들이 모두 일어나서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쳤던 그 장면을 참 기분 좋게 봤는데요. 그런 기백을 가지시고 졸업하시는 분들 세상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과는 좀 더 다른 모습에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좋겠지요. 여기 오빠의 생일을 축하해 주시는 두 분의 엽서와 팩스 사연이 와 있습니다. 사실 저희 프로는 팩스를 안 받는데 어떻게 안양에서 귀여운 막내 동생 수아 씨가 오빠의 그 생일을 축하해 주셨네요. 주섭이 오빠 21번째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런 사연 보내주셨고요. 대구 수성구 중동에서 박은경 씨도 오빠의 생일 축하해 오셨네요. 자, 서울 강서구 염창동의 박영철 씨는 만약에 내가 여자가 된다면 여자 고등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싶습니다. 이 학교 여자반에는 정말 꽃같은 냄새가 납니까? 고등학교 때 꿈 중에 하나가 투명인간이 돼서 여고 교실에서 수업을 받아보는 것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네요 하셨어요. 여자반에서 꽃같은 냄새 안 나요. 자, 이런 소원들 여러분들이 많이 적어주셨는데요. 저희 FM 영화음악이 세번맞이 작은 선물을 마련하고 있죠. 올란도, 그 두 가지 성으로 400년을 살은 인물, 올란도 영화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CD 100장, 테이프 200장, 그리고 소설 200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내가 다른 성이 된다면, 남자가 된다면, 혹은 여자가 된다면, 이런 것을 소원을 한 가지씩만 적어서 저희 FM 영화음악 앞으로 보내주세요.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우체국, 사서함 819호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추첨을 해서 그 500분께 이런 선물들을 보내드릴게요. 자, 강서구 화곡고동의 김혜영 씨, 최근에 완전한 세상을 아주 감명 깊게 보고 오셨다고 하셨는데요. 케빈 코스트너의 영화 중에서 음악 한 곡 띄워드릴게요. 터니 스캇 감독이 만든 리벤지, 마들린 스토우, 안소니 킨과 함께 케빈 코스트너가 나왔죠. 이 중에서 띄워드립니다. 프렌쉽, 우정.

영화 트윈픽스 중에서 테마 띄워드렸습니다. 도영철씨, 신준환씨 잘 들으셨습니까? 편지로 김효경씨가요. 이 트윈픽스가 영화로 본 것, TV 영화로 본 것과 잡지에서 표현한 것이 좀 달라서 의문이 생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트윈픽스는 세 가지 판이 있습니다. 먼저 TV에서 요즘에 시리즈로 방영하고 있는 끝났죠? 참. 30편짜리 시리즈가 있고요. 이것은 비디오로도 출시되어 있고요. 또 두 번째 판은 이것을 영화로 다시 만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시리즈물 30편을 그대로 편집을 했어요. 재편집을 해서 압축해서 만든 것 한 편. 이렇게 세 가지 판이 있는데요. 영화로 만든 것은 그러니까 시리즈 30편의 이야기와는 별도로 영화로 다시 만든 거에는 데이빗 보이와 크리스 아이작, 해리 딘 스탠튼 같은 시리즈물에는 출연하지 않은 배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혼동이 갔던 모양이에요. 자, 오늘 비디오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지나쳐버린 그러나 괜찮은 비디오, 93년에 출시된 것들 모아봤습니다. 오늘 31번째 작품부터 소개해드릴 텐데요. 31번째 작품은 우리 영화 첫사랑입니다. 이 작품은 나의 사랑 나의 신부로 연출력을 인정받았던 이명세 감독이 2년 넘게 침묵을 하다가 그 침묵 끝에 내놓았던 야심작이죠. 작품성은 인정받긴 했지만 관객들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외면해버린 영화였습니다. 영화의 얘기는 단순합니다. 한 꿈 많은 햇병 아래 여대생이 일상에 매몰돼가는 한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그로 인해 성숙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영화는 전체적으로 첫사랑 하면 떠오르는 그 느낌들을 영상으로 표현하고 있죠. 설레임과 기다림, 그리고 슬픔과 이별의 감정들. 누구나 한 번쯤은 가슴 짜릿하게 느꼈을 그 첫사랑의 감정. 여기에다 추억이라는 그리움을 듬뿍 담아서 아주 섬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명세 감독은 이런 섬세한 감정을 영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애니메이션 그리고 특수효과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목련이 피고 지는 것을 시간 경과를 이용한 애니메이션으로 처리한 것이나 또 옛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우체통, 일기장 이런 것들을 마치 한 편의 영상시처럼 보여주는 그 감성, 감독의 감성은 필름 속에 생생히 살아있습니다. 음악 역시 70년대 유행했던 포가요를 많이 쓰고 있어요. 자, 이 영화 속에서 한 장면 들어볼까요? 초빙 강사인 송영창과 연극 반원들이 처음 만납니다. 그 송영창, 창욱이 아주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데 김혜수는 속으로 비웃지요. 그리고 그 장면에 우리들의 이야기가 기타 솔로로 흐릅니다. 들어보시죠. 여러분 앞에는 이제 취할 시간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취해야만 해요. 그게 전부죠. 그게 유일한 문제죠. 여러분의 어깨를 부러뜨리고 땅 쪽으로 여러분을 눕히는 시간이란 무거운 짐을 느끼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취해야만 해요. 취하는 것 좋아하시네. 허기사, 자기야 술꾼이니까 당연하겠지. 어련 하시려고. 아이고, 그런데도 저 얼빠진 표정들 하며 정말 철들었다, 철없. 보들레르의 시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취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술에 취하고 담배에 취하고 아니면 사랑에 취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그러나 연극 같은 예술에 취해서 젊은 날을 보내는 것 이상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겁니다. 밤낮이 간다고 해도 언제라도 난 아니듯해요. 비가 좋아 학원 숙제 다 하다 보면 이 시간까지 잘 수가 없습니다 하고 중2가 되는 영등포구 당산동의 이정은 학생께 힘 좀 내시라고 띄워드렸어요. 중2인데 숙제하다 보면 이 시간까지 못 잔다는 게 참 믿어지지가 않네요. 우리들의 이야기 영화 첫사랑 중에서 띄워드렸고요. 그 다음에 윤형주, 송창식, 김세환 씨가 함께 부르는 우리들의 이야기 함께 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속편 32번째 작품 소개해드릴게요. 카인의 두 얼굴, 레이징 케인입니다. 이 영화는 히치콕 감독 이후 드릴러 영화의 상징처럼 불리우는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의 작품인데요. 92년 베니스 영화제에서 오프닝 영화, 그러니까 개막 작품으로 선정돼서 그 작품성을 이미 인정받은 영화입니다. 주인공 카터는 어린 딸에게 병적으로 집착하는 아동 심리학자이자 다중인격자입니다. 그는 딸의 방에다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자신의 방에 있는 TV 모니터를 통해서 언제든지 딸을 볼 수 있게끔 해놨는데요. 그의 이런 정신병적인 딸 사랑은 과거 그 자신이 자기 아버지에게 그렇게 똑같이 양육당했던 기억에서 비롯된 거죠. 그런데 평상시에는 온순하고 가정적인 카터의 내면에는 또 다른 카터, 케인이 늘 함께합니다. 이 케인은 악마적이고 비열한 인간이에요. 영화는 이렇게 한 인간이 갖고 있는 두 인간성, 그러니까 카터와 케인의 치열한 싸움을 드릴러 수법으로 그려내고 있는데 여기에 카터를 이중인격자로 키운 아버지의 비밀까지 겹쳐져서 그야말로 관객들에게 숨쉴 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드 팔마 감독은 실제 아동학자인 친구에게서 이 영화의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그 소재 자체도 특이하지만 얘기를 끌어가는 드 팔마의 드릴러 수법 역시 감탄사를 낳게 합니다. 특히 드릴러 영화의 필수적인 요소인 관음주의, 즉 훔쳐보기의 재미가 영화에는 넘쳐흐릅니다. 주인공이 TV 모니터로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이런 주인공을 관객이 영상으로 훔쳐보고 그러니까 관객은 세 단계를 훔쳐보는 셈이 되죠. 이런 수법은 히치콕 감독이 정립한 것인데요. 그 뒤 드팔마 감독이 계속 재창조하고 있는 미장센이죠. 이중인격과 관음주의를 혼합시킨 영화 카인의 두 얼굴은 CIC에서 출시됐습니다. 영화를 보면 뮤직박스에서 흘러나오는 곡이 있는데요. 바로 그리그의 페르긴트 모음곡입니다. 그 중에서 모닝 무드 들어보죠. 제임스 골웨이가 플루스로 연주합니다. 요즘은 너무나 졸려서 저의 시간을 별로 듣지 못했다고 하셨는데요. 대구 동구 서호동의 강희수 학생. 어땠어요? 이 모닝 무드를 들으니까 조금 잠이 깨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영화 카인의 두 얼굴 중에서 그리그의 페르긴트 모음곡 모닝무드 띄워드렸습니다. 제임스 골웨이의 플루리안주였어요. 93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33번째 작품은 마틴 리트 감독의 74년작 콘렉입니다. 마틴 리트 감독 하면은 그동안 미국 노동운동을 소재로 한 노마레이나 평범한 노동자들의 생활과 사랑을 그린 스탠리와 아이리스 또 호킨 벅서의 이야기인 그레이트 화이트 홉 같이 주로 그 꿈의 나라라는 미국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진실을 영성으로 옮겨온 사회파 감독인데요. 이 콘렉 역시 이런 그의 작품 스타일이 잘 드러난 그리고 그의 스타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영화입니다. 콘렉은 미국의 남캐롤라이나주 웨턴섬에 발견된 국민학교 교사입니다. 그 섬은 흑인들만 사는 곳이었죠. 이 콘렉의 원래 이름은 팻 콘로이인데요. 알파벳조차 모르는 섬의 흑인 아이들이 그 콘로이라는 발음이 안 돼서 콘렉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들을 만나본 콘렉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삶에 대한 의지도 희망도 없는 이곳의 아이들은 말 그대로 무지 상태였으니까요. 자신들이 사는 나라 이름이 뭔지 2 더하기 2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는 아이들. 콘렉은 그들을 위해 사랑의 교육을 펼칩니다. 무조건 매만들던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죠.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은 콘렉 선생님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콘렉은 미국의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즐기는 할로윈 축제를 이곳 아이들은 지금껏 한 번도 즐겨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배에 태워서 도시로 데려가죠. 귀신분장을 하고 집집마다 사탕과 과자를 얻으러 돌아다니는 그 아이들의 얼굴에는 비로소 생기가 넘쳐오릅니다. 하지만 이 일을 빌미로 그동안 장학사에게 미운 털이 박혔던 콘렉은 해고 조치를 당합니다. 콘렉은 섬 아이들의 실상과 자신의 교육 신념을 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지만 결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는 아이들의 간절한 눈빛을 뒤로하고 섬을 떠나죠. 이 영화의 감동은 결코 과장하지 않은 얘기 그 자체에 있는데요. 그것은 이야기가 1969년에 있었던 실화를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부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그것 역시 영화가 지닌 큰 힘이자 하나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콘렉은 폭스 비디오에서 출시됐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콘렉이 아이들에게 음악의 예술적인 감동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레코드를 틀면서 수업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 흘러나왔던 곡, 베토벤의 교향곡 제5번 운명 1악장 알레그로 콘브루오입니다. 자, 카레안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어보시죠. 영화 콘락에 삽입된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1악장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띄워드렸습니다. 속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오늘은 딱 3편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 영화 첫사랑 이명세 감독의 영화고요. 스타맥스에서 출시됐습니다. 레이징 케인이라는 원제를 가지고 있는 카인의 두 얼굴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의 작품이고요. CIC에서 출시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콘렉, 마틴 레이트가 연출했고요. 폭스 비디오에서 출시됐습니다. 자, 전주 덕진구 송천동에서 강성수 씨, 김재향우의 멤버들 그리고 국민학교 동창인 선효와 그 노래 The Lady in Red를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이 노래는 영화 워킹걸에 삽입됐어요. 다 아셨죠? 자, 이틀에 권기영 씨, 오세일 씨, 염석원 씨 그리고 허미선 씨 함께 들어주십시오. 워킹걸 중에서 크리스더버그가 부릅니다. The Lady in Red. remember the days of just keeping time, of hanging around in sleepy towns forever. Back roads empty for miles. Well, you can't have a dream and cut it to fit. But when I saw you, I knew we'd go together like a wink and a smile. Leave your old jalopy by the railroad track. We'll get a hip double dip tip toppy to see Pontiac. So you can rev her up, don't go slow. It's only green lights and all rights. Let's go together with a wink and a smile. Give me a wink and a smile. Together like a wink and a smile. Now my heart is music, such a simple song. Sing it again, the notes never end. This is where I belong. Just the sound of your voice, the light in your eyes. We're so far away from yesterday. Together with a wink and a smile, we go together like a wink and a smile. 인천 서구 성남동의 박소영 씨, 동생이 굉장히 좋아하는 곡입니다 하고 신청해 주신 송파구 잠실6동의 창윤정 씨, 잘 들으셨습니까? Sleepless in Seattle,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중에서 해리 코닉 주니어가 부른 A Wink and a Smile이었습니다. 대구 수성구 수성일가의 박미경 씨도 이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박미경 씨는 만약 내가 남자가 된다면 여성이 내가 느끼는 여성으로서의 굴레만큼 남자인 나도 똑같이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인습과 체념 속에서 길들여진 여성으로서의 부르짖고자 하는 말들을 남성이기 때문에 인내해야 하는 그 짊어져야 하는 짐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도록 사회와의 길고 긴 줄다리기를 하고자 합니다. 소위 말하는 남성 해방론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아주 공감합니다. 저는 그 하이텔의 한동훈 씨가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만약 내가 여자라면 슬플 때 펑펑 울고 무서울 때 숨고 때로는 질투도 해보고, 물론 이런 것들이 여자들만의 전유물은 아니지만 사회 통념 때문에 남자답지 못했기 때문에 못한 것이거든요 하셨어요. 제가 남성의 본질에 대해서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한동훈 씨 한번 꼭 읽어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릴게요. 경기도 강화의 고운선 씨, 대구 달서구 본의동의 서수진 씨, 대구 달서구 성황일동의 김건우 씨, 영화 천장지구 중에서 천약유정, 원봉영의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此刻生命在认罪，过去你曾沉过，没见失去你的声音，落日远去，任期望。 曾尽诉往日心里爱的声音，就像隔世印记。